속까지 따뜻해지는 제니의 음악 카페. 옛날 추억이 아련히 떠오를 때, 그리움이 묻어날 때, 누군가에게 말을 걸고 싶을 때 저에게 말을 걸어주세요. 음악 카페가 문을 엽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목요일 제니 음악 카페 제니입니다. 사람들은 보통 1분에 한 15번에서 20번 정도 눈을 깜빡거린다고 합니다. 이렇게 잠깐씩 눈을 감고 있는 시간만 합쳐도 깨어있는 시간의 약 10% 정도가 된다고 하니까 짧은 시간은 아닌 것 같네요. 하지만 우리는 그 시간을 느끼지도 못할 뿐 아니라 평소에 내가 눈을 깜빡이는 것도 잘 모르고 지내죠. 우리가 쉴 새 없이 눈을 깜빡이는 그 순간 뇌는 잠깐 잠을 잔다고 합니다. 하루 종일 주의력을 유지시키려면 그만큼의 휴식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인데요. 우리는 느끼지 못해도 이게 꽤 중요한 일이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보면 살아가는 데 중요한 것일수록 평소엔 티가 안 납니다. 숨 쉬는 거, 심장 뛰는 거, 매 순간 인지하면서 사는 사람은 없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언제 살아있음을 느끼느냐 물어보면 대부분 뭐 누군가를 사랑해서 심장이 터질 것 같을 때, 열심히 달려서 숨이 턱까지 차오를 때 같은 극적인 상황을 얘기합니다. 정말 우리를 살게 하고 있는 건 있는 듯 없는 듯 티 안 나게 변함없이 우리를 채우고 있는 것들이겠죠. 오늘의 첫 번째 곡입니다. 윤상이 부릅니다. 한 걸음 더. 소름 속에서 오늘의 첫 번째 곡으로 윤상의 한 걸음 더 들으셨습니다. 마이마이라고 하죠. 카세트 테이프 이렇게 넣고 플레이해서 많이 듣던 노래예요. 한 걸음 더 천천히 간다 해도 그리 늦는 것은 아니야. 가사 하나하나가 쏙쏙 귀에 들어오네요. 가사를 꼭꼭 씹어먹는 느낌이라고 하면 될까요? 그때는 카세트 테이프로 듣는 그 음악은 또 지금 이렇게 컴퓨터로 MP3 파일로 듣는 음악하고는 좀 달랐던 것 같아요. 좀 더 아날로그한 느낌? 네, 그때 한참 듣던 윤상의 한 걸음 더 잘 들었네요. 이어서 아이디 배박골님이 요즘 너무 우울하다고 하십니다. 신나는 음악 부탁드립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우울할 때는 이런 음악 어떠세요? 크로니 부릅니다. 꿍따리 샤바라. 1996년에 발매되었었고요. 클론 하면 대표적인 노래였죠. 꿍따리 샤바라. 정말 쿵딱쿵딱 신이 나는 노래예요. 좀 우울하신 분들 조금 업 되셨나요? 네, 그러시길 바라고요. 이어서 아이디 빛이 가득 찬 님께서 변덕스러운 날씨 탓인지 아니면 변덕스러운 내 마음 탓인지 모르겠지만 답답한 마음을 달래줄 수 있는 노래가 있을까요? 하고 보내셨어요. 아이디 빛이 가득 찬 님께 보내드립니다. 답답한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합니다. 1988년 지근식 작사 작곡 낸 곡인데요. 변진섭 씨의 목소리로 답답한 마음이 시원해지시지 않으실까요? 88년도에서 89년도는 어쩌면 변진섭 씨의 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요즘 아시는 분이 있을까요? 변진섭 씨의 새들처럼 들으시고 전 목요 코너 지극히 개인적인 중국 이야기로 조연희 씨와 함께 돌아올게요. 변진섭 씨가 부릅니다. 새들처럼. 열린 공간 속을 가르며 달려가는 자동차와 석양에 비추인 사람들 사이로 보이는 내 모습이 더붙는 소나기 세찬 바람 맞고 거리를 헤매이네 무거운 하늘 희부연 연기 사이로 아, 목요일이죠? 목요일에 기다려지는 지극히 개인적인 또 중국 이야기 조현윤 씨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에 또 우리가 그 호남성 이야기 네. 하다가 헤어졌는데 네네. 그죠? 네, 좀 무거운 얘기를 좀 하고 가서 어떻게 들으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안 무거웠어요. 그래요? 네. 나름 무겁다고 생각해서. 무거운 것도 가볍게 들으면 되죠, 뭐. 네. 최대한 가볍게 말씀드린 건데. 네, 네. 아니, 좋았어요. 재밌는 네. 정보가 의외로 다양한 정보가 있었고 호남성 뭐 그 네. 얘기 하나로 여러 가지 분야로 얘기 들어있어서 재밌었어요. 정치, 경제, 문화 뭐 여러 가지 분야들로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걸 뭐 네이버 찾아보시면 뭐 그 지역에 대한 정보는 너무 잘 있으면. 나와 있으니까 그냥 제가 경험한 이 프로 자체가 아무래도 제 개인적인 얘기다 보니까 들으시면서 뭐지?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다는 생각을 좀 했어요. 근데 예, 근데 저는 제가 가서 느꼈던 것들, 네네. 예, 그리고 생활적인 거, 그러니까 네이버를 찾아서 뭐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아니니까, 맞아요. 예, 그런 것들을 뭐 살아있는 산 증인이죠, 뭐. 너무 지극히 제 개인적인 생각이어서 아니에요. 예, 그 또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싶네요. 제 네. 개인적인 얘기입니다. 타이틀이 지극히 개인적인 중국 이야기. 네. 네,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도 또 이제 호남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이번 네. 주에 조금 더 가볍고 여러분들이 좀 즐거워할 만한 남녀 모아서 모두 좋아하는 음식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네, 지난주 좀 약했어요. 약간 네, 양념 네. 들어가는 거 얘기하고 말았죠. 그러니까 저는 진짜 호남 요리를 너무너무 좋아하는데요. 북경에도 호남 요리집이 되게 유명한 집이 많아요. 그러니까 4대 요리 중에 하나예요. 북경 요리, 중경, 호남, 광동. 근데 그렇군요. 예, 보통 한국 분들이 많이 드시는 요리는 네. 두 가지죠. 그러니까 북경의 그 베이징 덕을 드시거나 네, 베이징 덕. 예. 혹은 그 광저우 광동 요리 드시죠. 광동 요리 같은 게 이제 딤섬이라고 해서 이렇게 네네. 많이들 접하시는 전 세계적으로 지금 그쵸, 중국 요리로 유명한. 가장 유명한 광동 요리는 향신료나 네. 그런 그 향신료가 좀 적고 담백한 맛이 있기 때문에 네네. 사람들이 접하기에 외국인들도 네, 누구나 접하기 되게 쉬운 음식인 것 같고요. 네. 그런데 사실 그 중경 요리나 중경이 이제 종칭이라고 하는데요. 총칭이나 훈안 요리는 매운 맛이에요. 근데 중경 요리 같은 경우에는 그 향신료로 매운 그 마라라고 해가지고 네네. 굉장히 매운 향신료가 있어요. 네. 이렇게 검은 약간 후추 모양으로 후추 같은 건데요. 네. 그걸로 이렇게 매운 맛을 내는 거고요. 호남 요리는 저희랑 비슷해요. 고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네네, 호남성은 고추. 예 저희랑 음식이 정말 비슷해요. 그리고 저장 요리 지역 자체가 이렇게 내륙에 있다 보니까 네. 저장 요리가 발달해서 발효 음식들이 또 많아요. 특이하네요. 네. 진짜 우리나라 전라도 네. 호남 그쪽하고 비슷하죠. 음식이 그런 네. 비슷한 거네요. 그러니까 그리고 저도 또 놀랬던 게 저희 왜 무말랭이 있죠. 무말랭. 네네네. 거기도 무말랭이를 먹더라고요. 물을 말려서 저장해서 먹을 수 있는 음식. 그걸 말려서 그거를 이제 저장 음식처럼 약간 짭조름하게 해가지고 네. 반찬으로도 먹고요. 그리고 그거를 이제 음식이랑 같이 고기나 고기를 중국 사람들이 많이 꼭 넣어서 먹잖아요. 네네. 고기나 고추나 이런 것들 섞어가지고 볶아서 아부말랭이 같은 네. 곳에 네. 그리고 그 열무 그 줄기 어머 죄송해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열무 줄기 네, 열무 이빨 네. 말린 거 네. 네, 그런 것도 먹고요. 아 그럼 우리는 시래기 같은 거 네, 시래기 같은 거 네, 시래기가 다르고 생각이 안 나네. 한국말이 생각이 안 나네요. 죄송해요. 너무 네, 그런 것들 저장한 예 네. 그리고 이 지역의 대표적인 음식은요 훈제 그러니까 소세지 같이 생긴 훈제의 고기 자체도 훈제를 해서요 소세지 모양이에요. 근데 그 맛이 네. 소시지보다는 소세지와 베이컨의 중간 맛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거를 이제 그냥 썰어서 먹기도 하고요. 네. 큰일이네요. 네, 야채랑 볶아서 먹기도 하고요. 예, 그래서 대표적인 거는 고추는 어디 음식에나 다 들어가고요. 그리고 이제 밥이랑 같이 먹거든요. 주식이 그래요? 밥, 예, 쌀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야채들과 이렇게 볶아가지고 이렇게 먹고요. 여기서 가장 이제 유명한 음식 제가 두 가지 소개해드리면 또지아오 위토우라는 음식이 대표적인 음식인데요. 네. 그거는 생선 머리. 저희가 생선머리 한국도 상업분들도 생선머리 되게 좋아하시는데 네. 여기는 내륙이다 보니까는 이제 그 해산물이 귀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 강에서 나오는 그 생선들이 냄새가 네. 이렇게 비린내가 좀 많이 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 거를 고추를 이렇게 같이 넣어서 먹으니까 아무래도 기본적으로 그런 것들은 없어지는데요. 머리만 해서 네. 생선 머리만 해가지고 거기 위에다가 제가 말씀드렸던 고추 다진 이게 그 또지아오가 고추를 짧게 다진 다지다 이런 뜻이거든요. 아. 그러니까 다진 거를 그 고추 위에다 이렇게 올려가지고 찌는 거예요. 아, 쪄서 먹는 건데. 생선 머리. 예, 근데 매운데 그러니까 매콤하면서 담백한 맛이 나요. 아. 그래서 호남 요리 식당에 가면 이 음식이 꼭 있어요. 아. 그래서 이게 있느냐 없느냐 네. 이제 호남 요리집이냐 네. 아니냐인데 대표적인 아. 음식. 그러니까 저희가 꼭 먹어봐야 하는 음식이고요. 아, 그래요. 네. 어두육미. 네. 이게 다른 지역에서는 그렇게 안 먹거든요. 그렇군요. 특이하게 또 먹네요. 생선 머리를. 네. 그리고 초도푸라고 해서 네. 그 썩은 두부. 예요. 그래서 이게 그 왜 상한 그 달걀 먹는 지역도 있다고 하는데 초도푸는 굉장히 유명해요. 이거는 그 중국 그 음식 박람회 뭐 이런 중국 대표 음식 그러니까 전통 음식 네, 이런 데 가면은 네. 꼭 나오는 음식 중에 하나인데요. 네. 이게 마오쩌둥이 또 좋아했던 음식이에요. 아. 그래서 이 초도푸만 전문적으로 하는 음식점이 있어요. 굉장히 그렇군요. 유명한. 예. 그래서 거기는 가면은 줄 서서 먹어야 되는데요. 저는 못 먹어요. 아, 참고로. 이게 약간 예, 아, 막 썩은 냄새 나요. 정말로. 제가 옛날에 중국에서 먹어본 음식 중에 생선 요리였는데 그 냄새가 썩은 냄새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아, 사람들이 못 먹더라고요. 네. 그래서 한번 맛을 봤는데 네. 너무 시원한 거예요. 아 그래요? 네, 이름을 기억을 못해요. 아 그래요? 탕 같은 거였는데. 근데 생선 요리인데 냄새는 썩은 냄새가 나고 먹으면 되게 시원하고 그래서 결국 여러 사람 중에 그 먹어본 사람이 맛있어서 끝까지 먹어서 그 옆에 일행들이 옆에 오지도 않았던 기억이 나요. 그래요? 그 무슨 요리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네. 아 초도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유명한 음식이어서 예. 그래서 아마 이 두 가지만 드셔봐도 호남의 대표 음식을 다 먹은 네. 거네요. 그 나머지 음식들은 다 비슷해요. 네, 근데 요거는 호불호가 좀 갈리는 음식. 그러겠네요. 네, 네. 한번 시도해보고 싶은데. 여기서 음악 네. 하나 듣고 갈까요? 네, 네. 지난주에는 제가 대표적인 여자 가수 한 명 소개시켜드렸고요. 네, 90년대. 대만의 원주민 예, 가수요. 예, 예. 이번에는 90년대 또 그 여자 가수와 동일하게 가장 대표적인 남자 가수, 아. 발라드 가수로 굉장히 유명한데요. 네네. 우리나라 신승훈 정도급인데요. 아, 그래요? 예, 짱신저라고 네. 제프 창이라고 영어로 외국에서도 인기가 좀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저는 잘 모르겠는데 90년대의 대표적인 발라드 가수예요. 네. 이 가수 노래 한번 먼저 듣고 나서. 네, 알겠습니다. 네. 제목 얘기해 주세요. 예, 호일라이 돌아와. 돌아와. 남자 가수라고 하셨죠? 네네네. 근데 좀 약간 목소리가 너무 감미롭죠? 그냥 들으면 여자 목소리라고 해도 약간은 그런 느낌인데요. 음색 저는? 자체가 너무 특이해서 네, 남자와 사실 내기에는 예, 네. 다른 가수들도 이렇게 흉내 내기가 어려운 가수 중에 하나인데요. 네. 그래서 여자 이 가수가 또 유명한 게 워낙 여자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노래들을 많이 불러요. 순정남 같은 이미지. 오직 너만을 뭐 이런 네네, 거예요. 이미지 자체도 약간 귀공자 스타일이에요. 하얘가지고 중국 여자들이 좋아하는 스타일인데 네. 예, 그래서 이래서 인기가 많은 것 같아요.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근데 워낙 유명해서 네. 예, 자주 들었죠. 그러니까 주구장창 이 노래만 계속 나오는군요. 예, 예, 대표적인. 그리고 뭐 광고도 엄청 많이 찍어가지고 가는 곳마다 보이고. 그렇군요. 90년대를 대표하는 네. 남자 발라드 가수네요. 네. 이분이. 지금도 되게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고 우리나라의 이게 노래 경쟁해서 왜 심사위원들 있죠? 네네. 네. 그런 것처럼 이 사람도 그런 데 많이 참여하더라고요. 워낙 신여파 가수. 이제 나이가. 네. 나이가 있으니까. 네. 네. 그럼 다음은 이제 음식을 먹었으니까 이제 보러 가야죠. 구경을 좀 해봐야죠. 아, 네. 음식 배불러요. 사실 호남성 자체 제가 살던 곳은 이제 호남 장사 그 아까 성도고요. 네. 성의 이제 중심 수도라고 볼 수 있죠. 네. 거기에 살았었는데 거기에서 한 저는 버스로 한 8시간 간 것 같아요. 버스로. 버스로요? 예, 아. 버스 한 8시간 가면. 그니까 이 호남성에서 그를 사람들이 부를 때 그 무릉원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신선들이 사는 도시라고 말을 그 해요. 그 정도로 아름다운 환경인데 사실 그 우리 왜 그 옛날 그림 같은 데 보면 무릉도원이라는 그림 같은 데 네네, 보면 네네, 돌산들 기억나요? 같이 멋있게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절벽 막 절벽에 그런 곳이 바로 여기예요. 아. 그래서 보통 여기에 이제 세 군데를 가거든요. 네. 근데 장가계. 근데 한국 분들이 제일 많이 가시는 것도 장가계고요. 장가계 네, 천자산 그리고 새끼곡 이 세 가지를 가장 많이 가요. 장가계가 호남성에 네. 있는 거군요. 네. 장가계는 들어봤어요. 네, 장가계는 한국 분들이 여행 코스로 많이 가시는데 여기가 이제 그 협곡 엄청나게 저도 여기를 갔는데 저도 천자산은 가보진 않았어요. 네. 근데 여기 그 국립 그 국가 그 산림공원이라고 네, 네, 거기를 네. 이제 보통 가시는데 갈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자기 발로 가던가 네. 아니면 가마 같은 걸 타고 올라갈 수가 있어요. 사람이 앞뒤로 해서 예, 그 곳에 살고 있는 소수민족들이 있어요. 네, 그 사람들이 네. 그걸로 이제 생계 수단을 하는 거예요. 교통 수단을 아. 해서 그냥 보통 성인이 걸으면 2시간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그 정상까지 올라가는데 2시간에서 3시간? 그래서 내려오는데 왔다 갔다 하면 뭘 왔다 갔다 하는데 한 4-5시간 걸리는데 저는 아무것도 안 가지고 올라간 거예요. 먹을 걸 갖고 올라 물이라. 네, 그래야 되는 거죠. 몰랐죠. 그때 당시에는 이제 정보도 없기 때문에 그리고 누가 뭐 데려간 것도 아니고. 저 혼자 중국, 저희 대만 친구랑 저희 미국 친구랑 같이 갔었죠. 그래가지고 올라갔었는데요. 올라가서 꼭대기까지 정상까지는 저는 안 갔던 것 같은데 한 중간 정도만 네. 더 올라가니까 벌써 그 산 돌산이에요. 네, 위험하겠는데요? 예, 조금 위험한데요. 돌산인데 네. 그 위에서 아래로 쳐다봤을 때 그 구름이 네. 떠 있어요. 사이사이에 있어요. 정말로. 그림처럼. 네. 그래서 제가 위에서 구름을 밑에 바라볼 수 있는 비행기도 안 타는데 네네네 실제로 그래서 그래서 여기 오는구나 해서 아마 그거를 보러 많이들 가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한 번씩 꼭 한 번은 가볼만한 곳이고요. 이곳에 가셔서 이제 보시면 네. 뭐 자연 환경이 저희 한국 분들이 가셨을 때는 사실 지리산이나 이런 데가 더 훨씬 더 아름다워요. 그런데 중국 그 옛날 그림들에 네네. 나오는 수채화 그 뭐죠 그 붓으로 그리는 수채화 맞을 거예요. 예, 붓으로 그리는 그림의 대표적인 곳이 다 이곳이에요. 그리고 장가계 같은 경우에는 정말 그 아바타 그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 그래서 서양 사람들도 와서 감탄하는 그런 문도원이라는 예, 그래서 한 번쯤은 꼭 가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교통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불편하고요. 숙소나 이런 것들도 되게 잘 알아보고 가셔야 돼요. 불편해요. 불편해요. 그러니까 그냥 음식도 불편해? 맛이 없어요. 장가계는 맛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건 다 감안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인프라가 아직 구축이 안 돼 있어서 요즘에 이제 국내 자체, 그러니까 중국 내에서도 떠오르는 관광지로서 개발을 하고 있어요. 네. 그렇지만 관광지다 보니까 바가지 요금도 되게 세고요. 그리고 시설 같은 경우는 아직 다 미흡하기 때문에 네네. 그런 건 좀 감안하셔서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뭐지? 이런 그 병풍 같은데 이렇게 네. 그림 이렇게 있잖아요. 크게. 그걸 가서 실제로 보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쑥 들어가는 거네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 여기서 그러면 우리 노래 하나 더 듣고 가요. 네. 네. 오늘도 장신대원 노래로 계속 저희 준비를 했는데 네. 그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가수는 여자들이 참 좋아할 만한 가사 자체가 그래요. 알아듣기 못하지만 네. 설명을 좀 해주시면. 네. 타이샹 아이니거든요. 제목이? 너를 너무 사랑한다는. 너를 너무 사랑해? 네. 너무 사랑해. 보고 있어도 보고 싶고. 왜 웃음이 나죠? 늙었나 봐요. 이런 얘기 들으면 되게 웃겨요. 그쵸? 우리 지금 같이 웃은 거죠? 네. 아무튼 네. 네, 한번 들어보시죠. 네, 너를 너무 사랑한다. 不休，只放不收，停不了手。太

한숨을 부삼아 내 삶을 그리네. 주가 걸어가신 발자국 위에 내 발을 보게네. 틀림없이 인도하시는 나의 아버지, 주님의 영광 내 삶을 통해 SPM 남태평양 선교방송. 아, 다른 말은 모르겠고 음에서 전해지는, 예, 멜로디에서 전해지는 너를 너무 사랑한다. 이게 목소리 자체도 네, 되게 애절하고 예, 막 그래서 예, 여자들이 되게 좋아하고 남자들이 이렇게 그 여자를 이제 욕한다고 해야 되나? 이렇게 약간 작업할 때 많이 부르는 노래. 예, 노래방에서 참 많이 부르더라고요. 아, 노래방에서요? 네. 중국 친구들이. 좀 부르기는 어려워요, 사실. 이 친구 노래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신승훈처럼 네. 듣기는 좋은데, 듣긴 좋은데. 부르기 어려운 노래라고 보시면 돼요. 머무르고 선택했다가 아주 네. 땀줄 나는 노래겠네요. 그래도 많이 선택하죠. 예,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 그 가볼 만한 곳. 네. 근데 지금 이제 지금 사실 장각이었어? 뭐 소소하게는 가볼 만한 곳도 있겠지만 저희가 갔을 때 힘들거든요. 왜냐면 언어도 잘 영어 자체도 잘 안 되고 그렇죠. 인프라 구축 관광지로서 이렇게 인프라가 네, 구축이 네, 안 돼 있는 네. 곳들이 많기 때문에 네.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만약에 가시게 되면 그 장가계를 당연히 장가계만 네, 네. 갔다 오셔도 뭐 3박 4일이니까요. 그렇죠. 왔다 갔다. 예. 네, 그리고 가시게 되면 장샤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성도 네네. 호남성의 성도인 이곳을 추천해요. 근데 네. 여기 같은 경우에는 마오쩌둥 고향 그 근교의 마오쩌둥 고향인 이제 그 여기는 시고 현이 네. 이제 더 작은 네네. 현 샹탄이라는 곳에서 태어났거든요. 네. 저도 여기는 아까 말씀드렸던 거 갔다 왔는데 네, 집에 가셨다 그랬죠. 네. 예, 그 마오쩌둥이 살았던 곳도 보실 수 있고요. 네. 마오쩌둥 뭐 유적 활동 유적지도 뭐 장사 시내에는 마오쩌둥이 뭐 갔던 식당 네. 뭐 예, 그 뭐 제 공부했던 곳 뭐 그런 것들 당연히 예, 그런 곳이 다 거기 있겠죠. 네. 그런 것들을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그 2000년 전에 미라가 발견이 됐던 곳이 있어요. 저도 거기 가서 봤는데 네. 지금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당시에 가서 봤을 때는 너무 이렇게 그러니까 발굴한 그 상태를 다 볼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미라는 없고요. 미라는 이제 박물관으로 갔지만 네. 그 정리가 안 되어 있는 그냥 천막만 쳐놓은 비만 가리개.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조금 더 정리가 되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미라가 거기서 발견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예, 그것도 좀 보실 수 있고요. 네네. 그리고 기본적으로 성도이기 때문에 뭐 거기 안에 가시면 이제 음식점들이 이렇게 즐비해 네. 있고 아침 식사 같은 경우에도 여기는 되게 맛있거든요. 죽도 있고 뭐 만두 같은 것도 맛있고 여기는 우리로 말하면 전이죠. 부침개. 네네, 부침개. 아침에 부침개 비슷한 것들을 먹는데요. 네. 그 부침개가 되게 북경이나 상해에서 못 먹어본 것 같아요. 거기는 아침에 이제 큰 부침개 같은 거를 만 전문적으로 파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아침으로. 맛이 예, 맛이 단맛이 있고 짠맛이 있고 매운맛이 있죠. 되게 재밌다. 네, 그런 것들을 아침 식사를 하시고 네. 가시게 되면 이제 뭐 그런 것도 좀 아침으로 드셔보시고 시장을 가시면 네. 뭐 재래시장 같은 걸 가시면 막 재밌는 게 되게 많아요. 그 호남 사람들이 좀 네. 특이한 걸 많이 먹거든요. 네. 그래서 뭐 이렇게 개구리도 좀 먹고 특이하진 않은데 개구리 개구리도 좀 먹고 그런 것도 시장에서 이제 음식 파는 데서 같이 팔기 때문에 네. 뭐 그런 것들 어른들은 되게 좋아하실 것 같아요. 개구리 네. 그 뒷다리가 담백하대요. 네, 저도 먹어봤는데 아 그러세요? 담백한 거 모르고 그냥 닭다리 같더라고요. 저는 까마귀 고기도 먹고 뱀도 먹어보고 제가 진짜 괴로웠던 거는 악어 고기 먹은 거. 왜 괴로워요? 아, 모르고 먹었는데 네, 나중에 먹어보는 게 그거니까. 예. 악어 고기. 태국 갔을 때 중국 친구들이랑 같이 갔는데 그 고깃집이 다 악어래요. 제가 악어가 아닌 걸 찾았더니 다 악어더라고요. 맛있었어요. 중국 사람들은 워낙 좋아해서 그냥 닭고기가 저는 다 닭고기 같아요. 제가 잘 모르나 봐요. 아무튼 네. 다른 곳으로 샜지만 네. 그래서 뭐 유람선 같은 것도 보시고 뭐 박물관도 보시고 근데 역사적인 제가 저는 역사에 저렇게 잘 문외한이라서 그런데 네. 그 호남성이 굉장히 중국의 역사의 핵심 지역이래요. 그래서 그곳에 있는 그 굉장히 그 역사적인 서적 네. 예, 예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남겨져 있는 아. 곳이래요. 저희 같은 사람들은 모르지만 그렇죠. 의미를 그래서 잘 모르는데. 예전에 제가 아시는 분은 그 한국의 서울대 그 연구 그 역사 연구가셨는데 그분이 그 호남성에 오셔가지고 제가 그 만났었어요 어학연수 할 때. 네. 근데 그분은 나라에서 이제 이렇게 장학생으로 오신 분인데 그분이 그걸 연구하셔서 제가 그 얘기를 들었는데요. 아. 그런 것들이 되게 많대요. 근데 아. 그 현재 있는 사람들도 모른대요. 왜냐하면 현대인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모르잖아요. 근데 그분이 이제 도서관 위로 네네. 말하면 근데 옛날 유적들을 이렇게 모아놓은 도서관들이 있대요. 근데 거기 가면 이제 네. 그분은 정말 너무너무 좋은, 예, 그러니까 보석들이 거지? 이제 거기 있는 거죠. 그분 입장에서는 저희 같은 사람들은 봐도 모르지만 그래서 1년 동안 연구하고 가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러시구나. 예, 전 세계적으로 그런 역사 서적 예, 그런 것들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네. 아마 그 보존되어 있는 곳이 예, 보존되어 있고 보존이 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거기는 낙후되어 있어서 개발을 안 하니까 그대로 그냥 유지된 거가 여태까지 있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호남성은 제가 지난주 이번 주 했는데요. 네. 좀 한국 분들이 가셨을 때 이질감이 덜한 지역 중 하나고요. 음식이든 문화든 여러 가지 사람들 성향도 그래서 한 번쯤은 가보시면 좋을 네.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어학연수로 추천합니다. 추천 강력 네, 추천. 강력 추천. 그래서 마지막 음악은요. 네. 장신저이긴 한데 네. 뚜엣꽃으로 제가 한번 아~ 준비를 해봤는데 네네. 중국도 뚜엣꽃을 곡을 많이 불러요. 그런데 이 노래 같은 경우에는 네. 그냥 노래방에 가면 남녀가 항상 부르는 이것도 대표. 노래방에서 필수 네, 노래방에서 항상 필수로 이 곡은 좀 배워봐야겠다로 저도 생각을 했던 노래인데 아, 그래요? 같이 할 남자가 없어가지고 못 불러봤네요. 네. 네. 그 뚜엣곡으로 가장 대표적인 곡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요이덴 똥신이라고 네. 조금 그러니까 마음이 조금 흔들린다. 그러니까 약간 썸 타는 요즘 말로 하면 네, 완전히 넘어가진 않고. 예. 네, 아, 너를 보니까 좀 마음이 흔들려. 막 네. 이런 이런 노래인 거죠. 그래서 대표적인 근데 같이 함께 불렀던 네, 네. 여 가수도 그 차일나라고 해서 그 되게 유명한 가수예요. 아. 근데 저희 한국에는 뭐 워낙 중국 가수도 잘 모르시니까 네, 음악 목소리 들으시면 되게 좋을 거예요. 네. 한번 들어보시고요. 유일하게 저희 지게 중에서 엄마 제니 네, 음악 카페에서 들을 수 있는 아마 한 번도 안 들어보셨다 소개받을 수 있는 그런 음악이네요. 아 이렇게 또 지난 주에 이어서 오늘까지 호남성에 대해서 얘기하다 보니까 또 오늘도 벌써 이렇게 시간이 가버렸네요. 네, 참 빨리 가네요. 그러니까요. 네. 아쉽습니다. 아쉽네요. 또 다음을 네. 계약하면서 네. 조금 마음이 흔들린다 뭐 이런 뜻이라고 네. 아까 말씀하셨죠. 네. 요이디엔 똥신. 예. 네. 요이디엔 똥신. 네. 들으면서 우리 또 여기서 다음을 네. 계약합시다. 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가세요. 네. 여러분들 2016년 8월 첫째 주 잘 보내고 계시나요? 벌써 반 이상이 지나갔는데요. 오늘도 참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니의 음악 카페는 오늘 여기서 마지막 곡으로 인사드릴게요. 오늘도 저녁 맛있게 드세요. 이상우 씨가 부릅니다. 그녀를 만나는 곳 100m 전. 다가오는 것 같아 하늘의 구름 영광.